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불가리아 공화국 수상으로 임명된 보이코 보리소보에게 요기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했습니다. 한편 이날 리용호 외무상은 불가리아 공화국 부수상 겸 외무상으로 임명된 에카테리나 게체바 자하리에바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